속에 매이는 내게 비친 달빛, 진심을 담아 내게 전하려던 눈빛. 난 이미 빛을 잃어도 내게 눈부심이라. 조금 더 곁에 있을래. 넌 내게 어느 날 바람처럼 와서 낯선 곳에 날 데려다 주었어.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. 또다시 눈이 내려와 그걸 떠나다 보면 달콤한 꿈을 꾼 순간 모든 게 사라져. 그립 가득한 우리 사랑은 이젠 이룰 수 없는 꿈. 행복했던 너와 나의 시간 속에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우리들의 이 계절은 변하지 않을 겨울 끝. 외로운 밤을 지나 떠오르는 태양, 서서히 물들어가는 빛바랜 기억. 어딘가 멀지 않은 곳 네가 꼭 있을 거라고 조금 더 믿고 있을래. 아직은 괜찮아. 다시 널 볼 수 없는 게 겁이 나. 이대로 이대로 닿을 수 있는 곳에 여전히 난 이대로 있는데. 하나둘 번져가는 너, 지워지는 너의 기억. 이는 일 그치고 나면 겨울은 사라져. 변하지 않을 겨울 끝. 이제야 눈치챈 걸까. 멀어지는 너의 걸음 앞에게 흩날리던 눈. 겨울에 만난 날 따뜻해졌던 우리 계절은 시린 바람의 겨울 끝. Baby you, baby you, baby you. Baby, you, baby, you, baby, you.